일족 국교 정상화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연대 오사카 공동대표 오노 스스무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사카 일조 우호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주최 사상탑과 문수물놀이장, 미림 승마구락부 등을 참관했습니다.